언제까지 이갈래 시간은 없는데 자꾸 나를 재촉해 문제 따라와도 어쩔 수가 없다네 발을 맞춰서 걸어보자 땀나게 어깨를 흔들어 춤춰보자 신나게 한번 뜨밥이면 나는 겁나게 주지 모든 춤을 나는 잭스처럼 소화해 질러요 yeah.